여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과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의 또 소명의 교제를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반드시 부동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성경적 1장 11절부터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말씀의 사명을 감당할 마지막 주인공, 말씀의 사명을 감당할 마지막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초대교회 성도들의 활동을 담아놓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도 때 성령 관계의 강력한 희망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기에 사도 행전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행전 1장에 예수님의 승천 사건 이후 가장 먼저 기록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의 죽음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닫고사 이 수정인 자들을 기도한 유다를 가르쳐 이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속 가운데 참여하여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우리의 삭스로 밭을 사고 그의 몸이 동두각질하여 배가 터져 승자가 다 흘러나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의 치사를 먼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누가 채우느냐? 12명의 사도를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한 명이 죽음으로 한 자리가 되어있습니다. 이 12 사도의 자기가 채워지기 전에는 사도행전이 시작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12명의 사도가 다 채워진 후에 비로소 사도행전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대신 이끌어갈 핵심 그룹도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도 그러했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도 그 제자가 이 복음 사역을 주도해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두라는 조직을 완성하기 위해 부족한 생명을 채우는 일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선결 과제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구속사 말씀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부족한 12 특별의 주직을 채우고 완성하는 마지막 주인공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빈자리가 채워져야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그때부터 힘있게 얻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새로운 제자, 가룟 유다 대신 새롭게 제자로 뽑힌 마띠아만을 기록하지 않고 사도행전은 함께 추천받았다가 탈락했던 유스도를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고자 흉악한 구수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저희가 두 사람을 전하니 하나는 가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구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사도행전의 시작, 가룟 유다의 탈락과 새 지자의 다시 한번 유입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 그 장면 가운데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마띠아는 이름만 하나만 나옵니다. 또 오히려 탈락한 이 유수도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이 유수도인 요셉, 자세하게 탈락한 이 사람을 성경은 조명하고 있습니다. 주대교회 당시 설교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한 명의 사도가 설교하면 나머지 다섯 명의 사도는 옆에 도열하여 함께 서 있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한 명이 앞에서 설교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옆에 약간이 도열해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방식, 한 명이 설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게 누구의 설교입니까? 열두 사도 가운데 대표인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옆에 열한 사도가 같이 있다. 도열했다. 이미 가룟 유다는 죽고 없습니다. 베드로 옆에 열한 사도가 서 있다. 바로 새롭게 뽑힌 마띠아도 지금 베드로 옆에 함께 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한 사도가 옆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새롭게 사도에 들어간 마띠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옆에 딱 서 있는 마띠아, 그 순간 마띠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됐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열두 사도 중 한 명이 되었어. 베드로 옆에 내가 서서 사도의 이름으로 서 있어. 숨막혔을 거예요. 하지만 마띠아는 열두 사도 중 하나로 뽑힘을 받았지만 결국 중간에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출되었지만 자신의 사도직을 잘 살펴보겠지만 이후의 성경 어디에도 마띠아를 기록해놓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사도 후보로 추천받았다가 탈락되었던 유수도, 이 유수도는 오히려 계속해서 성경에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띠아는 한마디로 말해 중국 속담에서 읽었던 빛 좋은 개살구였던 것입니다. 빛 좋은 개살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살구 중에 빛깔이 좋아요. 너무나 탐스러워요. 먹으면 자식을 할 것 같은 정말 보기 좋은 살구인데 먹어보니까 맛이 하나도 없고 떨떠름한 주살구였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핑계되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대대대 설교한 그때 말씀드렸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범죄되는 역사, 그 역사가 지금 사도행전 수업에 똑같이 일어나고 이제 이 역전의 역사, 반전의 역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가룟 유다의 탈락과 마티아의 승천. 가룟 유다의 탈락과 마티아의 승천. 사도행전 1장은 열두 사도 가운데 탈락한 가룟 유다를 먼저 기록해 놓고 그러므로 유다 대신 새롭게 선출된 마티아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티아의 선출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티아가 새로운 열두 사도 중 한 명으로 선출되는 과정을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직역 기준을 정하여 엄격히 후보를 지정했습니다. 열두 사도가 되는 그 자격을 분명히 정해서 그 자격에 맞게 엄격한 후보 심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어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보라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열두 사도로 뽑히는 자격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출입하실 때,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펼치시기 위해 움직이실 때 항상 사도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뽑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출입하실 때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 열두 사도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기신문도에 추가 제자가 있었죠. 이 이기신문도 가운데 후보를 뽑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신령한 제자로 자처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도가 믿음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역사하시고 영적으로 출입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선심 봉사의 자리, 전도의 자리에 항상 함께하는 자만이 후속사의 기록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 선심, 전도 모든 곳에 하나님이 출입하고 계실 하나님의 영이 지켜보고 계실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는 자, 그 자리를 지키고 빠지지 않는 자, 그 자가 빈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영적 지지자. 이 시간 하나님이 출입하시는 이 모든 신앙의 자리에 빠지지 않음으로써 마지막 12소 하늘나라 조직을 완성하는 믿음의 사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과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추천을 받는 것이죠. 먼저 자격 조건을 세워놓고 이제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 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저희가 두 사람을 청하니 나는 아사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나는 두 명의 후보를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인정받기 전에 먼저 사람의 주체를 가질 수 있는 신앙의 경험을 갖추라는 겁니다.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을 인정하면 되지.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십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저 사람은 하나님일 뿐이야. 하나님은 저 사람을 지금 쓰고 계셔.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과정입니다. 마태의 선출 과정 세 번째입니다. 축복받은 자들을 위해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빠지면 안 돼요. 축복받은 자들을 위해 모두가 합심해서 오늘 보면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슨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가 되어 후보를 뽑아놓고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진보의 기도 없이는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뽑혀서 일하는 사명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 옆에서 기도해주는 사명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교회에서도 앞에 나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성부의, 여성부의 임원들, 직분자들, 또 우리 학생들, 보이는 전면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뒤에서 그 사람들의 사명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 사람이 지치지 않도록 나이 드신 권사님, 나이 드신 장로님,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그 성도들의 기도가 사람들의 생명을 우리들 평상교회는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뒤에서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있기에 아버지께서 크게 쓰시는 사도의 교회가 되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과정이죠. 바로 이 기도의 내용은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행신할 자를 보내달라는 내용입니다. 중보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중보 기도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가?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행신할 자를 기도를 보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사와 사도의 직무를 행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길을 버리었고 제곳으로 이게 이들의 핵심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누가 등장합니까? 다른 유다도 등장하고 있죠. 이들은 지금 다른 유다에 대해 성추행함이 있어요. 유다 때문에 12사도의 조직이 파괴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고 혹독한 폭박이 시작되었죠. 그 다른 유다, 그 사람은 우리를 대시자고 봤지만 그 사람 대신에 사도와 은사의 신문을 감당할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들은 굉장히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굉장한 마음으로 후회해야 될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사기가 비어 있습니다. 누가 갔어야 되는데 교회를 떠났어요. 누가 갔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시장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을 건강하신 자로 치워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갑니다. 교회가 갑니다. 세상에다 사랑을 태권을 보냈어서 이제 우리가 흥망한 것으로 성소 뛰어있는 자리를 놓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강단의 최종의 인물로 그 표자리를 수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섯 번째 과정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순서를 마치고 지비를 뽑아 마띠아가 선출되었답니다. 지비를 뽑아서 두 사람 중 한 사람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보라보면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열한 사도의 수에 열두 명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후보 중 한 명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후보자 모두 신앙면에서 인경면에서 결코 차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을 본 게 아니에요. 성공한 게 아니에요. 지위를 뽑았다. 사람의 능력, 신앙 모두 출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한 명의 후보가 모자라서 탈락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사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사업체, 내가 원하는 교회 직분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특별한 욕심보다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내가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겠죠. 제비를 뽑는다. 하나님이 그 해에 그 자리에 그 사람을 넣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넣으시는 거예요.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쁜 것입니다. 이 시간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바람과 기대로 최선을 다해 충성할 때 우리에게도 유수와 같이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축복과 자리는 하나님이 기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두 번째로 사라진 마띠아와 떠오른 이수를 사라진 마띠아와 떠오른 이수 우리는 여태껏 서로 새롭게 뽑힌 이 마띠아에만 주목을 보았습니다. 마띠아가 직후 제자가 되었어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탈락한 이스도에게 더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티아는 어떠한 뜻을 갖고 있습니까?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선물. 선물이 무엇이요? 선물은 어떤 효과나 조건, 노력 없이 가져오는 것이 마티아는 자신이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어떤 조건이 채워져서 사도라는 직분을 받은 게 아니었다는 것. 하나님의 결정적으로 부르주신 선물이었어요. 하지만 마티아는 자신에게 거주주신 사도라는 필요한 선물을 동물이 여기다 멀리 여기다가 성경상에서 아예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유수의 뜻은 무엇입니까? 유수 올바른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정직. 유수는 선거에서 떨어졌지만 다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조선에 들어가는 것 골마다 위대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가게 되는 것 모두의 선망자였겠죠. 유수는 그 자리에 떨어져 절대 낭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뒤에서 올바르고 정직하게 자기 이름의 뜻대로 충성을 다해 살았던 유수도 그리고 성경에 끝까지 쓰임받는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모두가 보이는 크게 여기는 사도의 직분 마티아 그 자리보다 내가 조그만 자리 조그만 직분이라 할지라도 유수도 올바르고 정직하게 그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믿음의 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국 유수의 이름은 신약 성경에 크게 세 번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 크게 세 군데 세 번으로 등장합니다. 아니면 마태의 이름은 바로 이 사도 선출 기장 이 한 군데만 기록하고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유수도라는 이름은 특별히 뒤에서 말없이 붙는 참 무역자의 모습을 나타낼 때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유수의 이름이 드러나느냐? 뒤에서 주인공을 돕는 일부 무역자의 이름으로 유수가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세 번 등장하고 있는 유수는 모두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 등장하는데 세 번의 유수가 나오는데 다 다른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이 세 명의 공통된 별명이 바로 유수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세 명의 공통적 신앙의 동목이 이 시간 이 세 명의 유수를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첫 번째 유수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유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유수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유수 사도행전 1장 2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저희가 두 사람을 찾아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바사바라. 여기 별명은 유수도라고 그랬죠. 별명은 요셉인데 그의 별명이 유수도였다. 유수도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 이 유수도가 다시 등장합니다. 첫 번째 유수도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홍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바사바라 여기에 이번에는 바사바라 하는 유다가 나오죠. 이 바사바라고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이 유수도인 요셉이 가리켰다. 이 바사바, 유수도, 요셉의 또 다른 별명이 바로 뭐다? 유다다. 바사바라는 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5장 32절에 이 사람이 또 등장하죠. 유다와 신라로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며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와 신라, 유다는 앞서 말한 가사마라 하는 유다죠. 유수도 요셉인 그 유다예요. 그 가사마라 유다와 신라 모두 승자로서 형제들에게 권면의 말을 전합니다. 즉, 유수도는 선거에서 앞서도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신라와 함께 중요한 사역을 한다. 사도이어도 하나님의 일을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해냈던 거예요. 성경에서 한 사람이 여러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 어떠한 뜻이죠? 성경에서 그 사람을 그만큼 생각하고 성경은 그 사람을 여러 학교에서 여러 가지 직장에서 그를 증거하고 있는데 유수의 이름 첫 번째 유수의 이름 네 가지 이름이 나오죠. 유수라는 이름이 나오고 바사바라고도 하고 또 요셉이라고도 하고 또 유다라고도 했죠. 네 가지 이름을 한 사람이 갖고 있어요. 유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바른 정직이라는 뜻입니다. 유수는 로마식 이름, 로마식 이름의 유수입니다. 또 바사바라고도 했죠. 바사바. 이 바사바의 뜻은 안식의 아들. 안식일의 아들 이러한 것입니다. 안식일의 아들, 안식일의 아들 히브리식 이름. 안식일은 히브리 사람만 지키잖아요. 히브리식 이름이 또 분명한 요셉이라고 되어있죠. 요셉. 요셉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더하신 히브리식 이름이죠. 그리고 또 유다라고도 했다. 유다의 두비가 알 수 있죠. 히브리식 이름이죠. 히브리식으로 아사바, 요셉, 유다라 했던 그 사람이 너무나 많이 바르고 너무나도 정직한 거예요. 선거에서 떠나도 유독치 않는 거예요. 유독치 자기의 맞춤을 해내요. 너는 우리말로 정직하거나 아무일 수도다 생각을 하던 것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소 49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중요한 내용을 결정했습니다.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들 모두를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를 받는 기준을 정하자. 그래서 이상의 제물 피 공매로 죽인 것 또 은행을 멀리하면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으로 가르치자. 공통된 그리스도인 되는 그 구호를 정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일어난 일. 이 공의회에서 결정된 이 사항을 안디옥으로 증가하러 가는 파울과 바나바의 안내자 역할을 했던 자가 바로 첫 번째 수였습니다. 저 여러분 같으면 선거에서 떨어집니다. 집에 가서 좀 조용히 살지. 사도 그 피한 집이 떨어졌어. 그러면 그도 안 보일 거예요. 진수는 그러지 않았어요. 중요한 순간마다 바울과 바나바의 동역자로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일서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렇게 또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바로 이방인이었던 기도와 이스라엘입니다. 이방인 기도에게도 이스라엘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 이스라엘은 구인도에 있었던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바울이 전도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고린도에 있었던 로마 시민, 하지만 바울의 이방 전도 때 승도되어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 일서는 말씀을 증거하다가 해당에서 죽게는 바울에게 자신의 집을 제공하며 그 집을 통해 말씀 전파 사역을 바울의 조력자로 이스라엘 이름을 구수사 시리즈의 저자이신 바라바람 목사님은 이 기도 일서를 가리켜서 박해의 그늘 속에서 지하 운동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많은 박해 가운데 지하 운동을 한 사람 자신의 집을 복음 전파 근거지로 내놓고 바울이 거기서 마음껏 사역하도록 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떠나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기도 이스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그리라. 회장에서 쫓겨나자 그 옆에 기도 이스라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 보시면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 이스라의 집이 무려 1년 6개월 동안 거기 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집에서 가르치고 바울의 복음 사역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회복지를 제공하고 모든 물신양면으로 도와줬던 자가 그리스도예요. 성경에 기록된 세 번째 이스도, 세 번째 이스도 또 누구에게 이스도라는 대답이 있었는데 그 이스도라 불 이유는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에게도 이스도라는 대명이 이 유스도라 불리우는 예수도 대인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할례라니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유스도라는 예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자 나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서 언급된 세 번의 이스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별명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본명이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스도 옆에 하나같이 실명이 함께 붙으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유수도 또 기도 유수도 또 예수 또 이런 모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바울의 동역자로 주역자로 쓰임받았다는 정말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을 충성할 것 골로새서는 바울이 옥중에 갇혔을 때 썼던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 안에서 괴롭고 죽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었으면 이 유스도 예수가 나의 큰 위로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이 유스도 예수 신뢰함으로써 승리수인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들 또한 우리 각자의 기름만 달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돕고 구속사의 말씀을 돕고 어떤 국가도 함께 할 수 있는 신령한 유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람의 마음속에는 유수가 필요한 것 낙지가 아니라 여기 있으니 이렇게 속하가 되었다 적당한 존재가 아니라 뒤에서 이스라엘의 꿈을 돕는 그리스도를 지금 듣고 계십니다. 자, 우리 모두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결심하는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세 번째로 마티아의 완전 탈락과 사도 바울의 마티아가 완전 탈락되고 새롭게 바울이 다시 말해 열두 사도 조직의 마지막 인물은 바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티아가 사라진 자리에 그런 마지막 사도 이 사실을 자신이 썼던 수많은 서신들의 서신에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야, 마티아가 마지막 사도가 되었잖아. 지금 무슨 사도야? 사도의 세명이냐? 사도 바울이 13번째 사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티아가 탈락되고 바울, 내가 마지막 사도로 돌아가는 것이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놓고 수많은 경우를 이루었습니다. 성경 곳곳에 증거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의 부름을 받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고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마지막 사도가 되었다. 또한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또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뜻이 아니라 이거 디모데 전서 1장 1절 말씀 봐도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예수의 명령이었다 이거 또 디모데 후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삼된 바울 약속이라는 것은 만세전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디도서 1장 1절 말씀 바로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을 자신의 사도된 것을 설명하고 있죠. 전혀 믿어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과 정리하는 바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사적으로는 가룟유다가 구속사적 관점에서는 가룟유다가 가룟유다입니다. 두 번째로 이번 신앙적 관점에서는 마티아가 또 비었습니다. 현재가 또 비었죠. 하지만 세 번째 결과적으로 바울이 열두 제자에 들어가서 마지막 사도직을 했습니다. 계속 베르투스가 바울로 인해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사도였던 바울을 도와서 사도바울은 생명의 유수들이 바울의 동역자로 함께 일을 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열둘, 십이라는 숫자는 하늘에서 성부, 성자, 성령, 성수와 이 땅에서 동서남북 사수의 곱셈입니다. 하늘나라의 조직을 밝히는 거룩한 숫자가 10입니다. 구약의 조직 12지파였죠. 신약의 신앙 조직 12사도였죠. 또 마지막 종말 말세 조직은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과 12기초석으로 그리고 이 구약의 열두 조직과 신약의 열두 조직을 모두 합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의 24장입니다. 하늘나라 조직의 완결판 24장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열두 조직을 완성하는 마지막 미소로 하나님은 지금 사와 영을 부르고 비싼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늘나라의 열두 조직을 완성하는 마지막 주인공은 앞에서 자신의 지위를 자랑하는 마태가 아니라 뒤에서 성직하고 올바르게 자신의 임무를 감당하는 영적 리더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각자의 이름, 각자의 성격, 자라온 환경, 청천 모두가 다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공통된 별명, 믿음의 부역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두 다 불러주려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열두 조직을 완성하는 친절한 마지막 사도, 성경은 그 마지막 사도가 또 사도 바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열두 조직을 완성하는 천사도는 바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또한 증거합니다. 바로 히브리서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우리의 사도시며 내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마지막 천국에서 이루어질 12 조직수 그 조직을 완성하는 마지막 사도는 바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서는 강조합니다. 이제 하늘의 12수를 완성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땅에 재림하십니다. 천사로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하시는 마지막 사도로 예수님을 도와서 그분께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동역자 영적 그리스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